나홀로 솟는 바닷가에 밀려온 그리움 쓸쓸히 쓸쓸히 말없이 가버린 당신은 구름 따라 멀고 아득한데 새들은 날고 춤을 추어도 내 맘에 눈물을 흘러 울고 있어요. 나 홀로 솟는 바닷가에 밀려온 쓸쓸히 쓸쓸히 나 홀로 솟는 바닷가에 밀려온 그리움 쓸쓸히 쓸쓸히 밀려온 쓸쓸히